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째 즈음하여 이슬란드, 에티오피아, 앙골라에서 회고 모임 좌담회 강연회 독보회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관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탁월한 정치가 백성의 령장, 만민의 자유로운 오보이,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